떠나야만 하는지 까닭은 몰라도 보내기 싫은 내 맘 어이 하나 가야만 한다면 잡진 않겠어 언젠간 떠날 님이니까 비야 내려라 바람아 불어서 님의 발길 막아나가오 아니지 우리 님 가시는 곳까지 바람아 불어 우리님 가시는 곳까지 바람아 불어